경연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러시아 나우드카 포르마트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 발행식이 17일 출판사에서 진행됐습니다. 발행식에는 러시아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.